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날씨가 이젠 진짜 쌀쌀해졌죠. 겨울로 접어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야구니 축구니 하는 바깥 경기보다는 농구 같은 실내 경기의 환호할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요. 야구 용어, 야구 규칙에 대한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위기 뒤에 찬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야구 시합에 잘 쓰이는 말이죠. 위기 뒤에 찬스. 이번 한국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위기 뒤에 찬스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력을 다해서 위기를 벗어나면 오히려 그 덕에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정말 괜찮은 말 아닙니까? 10월을 보내면서 이 밤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10월 뒤에 새로운 기회, 11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이 세상 끝의 향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여기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유명한 영화 음악가죠. 미셸 르그랑의 음성이었어요. 내장산 단풍이 빨갛게 변해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점점 성숙해갈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전북 정주에서 최용훈 씨가 띄워주셨는데요. 정연희 씨, 사랑하는 연희 씨의 생일이라고 하셨네요. 조금 늦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29일이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분의 생일을 두 분이 동시에 축하해 오셨어요. 도봉구 쌍문동의 요자평 씨의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친구 낙풍 씨의 생일이라고요. 두 분 다 아주 성함이 독특하네요. 자평 씨의 남자친구 낙풍 씨. 그런데 서울 용산구 신창동의 양소빙 씨가 이분도 굉장히 성함이 독특하네요. 역시 낙풍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친구 세 분, 은호, 낙풍, 류양 씨의 생일이기도 하다고요. 아유, 제 목소리가 많이 코맹맹이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이렇게 감기에 걸려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네마 천국을 보내드리는 날인데 시네마 천국이 아니라 이 목소리대로 한다면 시네마 지옥이 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다른 코너로 꾸며갔습니다. 감기는 곧 낫겠지요. 노량진의 박정우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MBC 수목 드라마 폭풍의 계절에 삽입된 곡입니다. 안나 비씨가 부릅니다. 전설 같은 사랑.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아! 용태 찾아왔구나. 예? 어!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나오면 보통 여러분이 몇 곡들만 신청하세요. 아주 유명한 곡들. 하지만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곡들 말고도 여러 곡들이 들어있죠. 하지만 마치 역사가 왕과 영웅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동안 기술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표곡들만 신청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영화를 조화롭게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곡이 다 그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곽에 숨어있는 곡들도 아주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 보석 같은 곡들을 캐어봤어요. 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외곽에 숨어있는 곡. 오늘 첫 번째 곡은 블루벨벳 중에서 로이 오비슨의 곡 In Dreams입니다. 워낙 이 중에서 블루벨벳과 Mysteries of Love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이 두 곡만 유명해지는 바람에 이 곡은 있는지 없는지 그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곡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 러브 스토리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보통 러브 스토리 중에서는 테마와 스노우 플로링만을 신청해 주시는데 네 번째 곡도 아주 좋습니다. I Love You Phil이라는 곡인데요. Phil은 제니의 아버지죠. 제니가 전화상으로 I love you Phil 하니까 올리버가 아주 질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두 곡 들어보시죠.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영화 블루 벨벳 중에서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그리고 러브 스토리 중에서 I Love You Feel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외곽에 숨어있는 곡 이번에는 라밤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보통 라밤바와 다나를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이 사운드트랙의 여덟 번째 곡 마샤 크랜쇼의 Crying, Waiting, Hoping 울고 기다리고 꿈꾸고 이 곡도 상당히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Crying, Waiting, Hoping' 영화 라밤바 중에서 마샬 크랜쇼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지만 상당히 좋은 곡들 띄워드릴게요. TV 시리즈 트윈팩스가 편집돼서 극장용 영화로 나온 거 아시죠? 여기 음악은 TV 시리즈와는 좀 다릅니다. 새로운 음악들을 작곡해서 삽입시켰는데요. Questions in a World of Blue, 푸르른 세상의 의혹들, 뭐 이 정도로 될까요? 이 음악도 풍은 좀 비슷한데요. 역시 줄리 크루스가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Bye. 줄리 크루스가 마지막에 제목을 알려준 Questions in a World of Blue 극장용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해주신 곡 중에는 영화 Consenting Adults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중에도 상당히 좋은 곡이 한 곡 들어있는데요. 케빈 클라인이 죽인 것으로 알려진 이웃집 아내 그녀가 금발의 미인이죠. 카페에서 부르던 곡입니다. No headstone on my grave.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아주 진한 소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Don't put no headstone on my grave. All my life I've been a slave. And I don't want the world to know. Here lies the fool who loves you so. Don't send no flowers when I'm gone. Just put me down and then move on. Just put me down and let me be. Free from all this misery. Now tell my mother not to cry. I'll see her in the by and by. Tell her that I'm finally free from all the trouble you caused me. Don't put no headstone down and let me be. Free from all this misery. 영화 Consenting Adults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중에서 큐로스의 음성이었습니다. No headstone on my grave. 뜨거운 찬 잔이 생각나시죠? 자 이번에는 너무너무 긴 곡이라서 여러분이 지레짐작 이건 안 틀어주겠지 하면서 신청을 안 해주시는 곡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긴 곡 아니면 그러니까 15분이 넘는 곡이 아니면 저희가 들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이 넘으면 그래도 좀 곤란해서 중간에 끊겠지만요. 자 이번에는 그 중에서 영화 플래툰 중에서 베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리고 리셀 웨폰 중에서 에릭 클랩톤과 스팅이 함께 부르는 It's Probably Me 두 곡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Fight the enemy. We fought ourselves. And the enemy was in us. The war is over for me now, but it will always be there. the rest of my days, as I'm sure Elias will be, fighting with Barnes for what Ra called possession of my soul. There are times since I felt like a child born of those two fathers. But be that as it may, those of us who did make it have an obligation to build again, to teach to others what we know, and to try with what's left of our lives to find a goodness and meaning to this life. Thank you. bitter and cold, and the stars look down, and you'd hug yourself on the cold, cold ground. You wake the morning in a stranger's coat, but no one would you see. You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my only friend? Who could it be? It's hard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When your belly's empty and the hunger's so real, you're too proud to beg and too dumb to steal. You search the city for your only friend, but no one will you see.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A solitary voice to speak out and set me fre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m not the easiest person I ever got to know. It was hard for us both. That I feel unsure, some would say, I should let you go your way, you only make me cry. But if there's one guy, just one guy, who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All you need to see. And if there's one guy, just one guy, who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d to say it was probably me. I had to say it, I had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d to say it, I had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I had to say it's probably me. Probably. I hate to say it. 하이타를 보니까 예전에 천리안에서 구경 나오신 송기로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네요. 영화 플래툰 중에서 베버의 현을 위한 아다시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고요. 그리고 리사 웨폰 중에서 It's Probably Me, 에릭 클랩튼, 스팅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너무 시끄러워서 혹시 저희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이 밤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안 들려드린 곡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헤드폰을 끼십시오. 보니까 성동구 자양삼동의 최영화 씨가 아주 예전에 신청을 해주셨네요. 터미네이터 2 중에서 Guns N' Roses의 노래입니다. You Could Be Mine. Terminator 2 중에서 Guns N' Roses의 노래 It Could Be Mine이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 주로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외곽에 숨어있는 좋은 곡들 그리고 영화를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지만 좋은 곡들 또 너무 긴 곡이라서 지리짐작 신청을 안 하시는 곡 이런 곡들을 중심으로 한 시간 꾸며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영화음악을 하면서 마치 그 많은 자금사정을 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주부의 심정이랄까 그런 것이 든 적이 많아요. 음반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신청곡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 장을 잘 볼까 그런 심정이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좀 더 그 숨어있는 곡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긴 곡이라도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곡만 들려주시지 마시고요. 신청하시지 마시고 좋은 곡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 부천의 양지숙 학생, 덕성여고 3학년 4반 학생들 모두 행복하라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라디오를 껴안고 사는 김나리 학생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페드라의 러브 테마, 멜리나 메르쿠리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φεγγάρι μου, τις άνοιξεις κλονάρι μου, κοντά σου θα έρθω πάλι. Κοντά σου θα έρθω μια ναυγή, για να σου πάρω ένα φιλί και να με πάρεις πάλι. Τα άστερα κα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Τα άστερα κα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Θα σ' αγαπώ, θα ζω μες το τραγούδι. Άμα αγαπάς, θα ζεις με τα πουλιά. Θα σ' αγαπώ, θα γίνουμε τραγούδι. Άμα αγαπάς, θα γίνουμε πουλιά. Αγάπη μου, αγάπη μου, η νύχτα θα μας πάρει. Τ' άστρα κ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Τ' άστρα κ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Σ' αγαπώ, θα ζω μες το τραγούδι. Αν αγαπάς, θα ζεις με τα πουλιά. Θα σ' αγαπώ, θα γίνουμε τραγούδι. Αν αγαπάς, θα γίνουμε.